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종일봉의 봄맞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리움의 흰 눈송이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의 힘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